제10과 식당 Lección décima. Restaurante 어서 오십시오. 여기에 앉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여기에 앉으십시오. Adelante. Siéntese aquí, por favor. 메뉴를 보여주십시오. 메뉴를 보여주십시오. El menú, por favor.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Aquí tiene usted. ¿Qué desea tomar? 무슨 음식이 맛있습니까? 무슨 음식이 맛있습니까? ¿Qué comida es sabrosa? 불고기와 갈비가 맛있습니다. 불고기와 갈비가 맛있습니다. Bulgogi y calvi son sabrosos. 불고기를 먹겠습니다. 불고기를 먹겠습니다. Comeré bulgogi. 후식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후식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Qué hay de postre? 커피와 과일이 있습니다. 커피와 과일이 있습니다. Hay café y frutas. 과일을 주십시오. 과일을 주십시오. Deme frutas. 음식이 맛있었습니까? 음식이 맛있었습니까? ¿Fue deliciosa la comida? 네, 아주 맛있었습니다. 네, 아주 맛있었습니다. Sí, fue muy deliciosa. 모두 얼마입니까? 모두 얼마입니까? ¿Cuánto es en total? 15,000원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15,000원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Son 15,000 wones. Adiós. Hasta aquí la lección décima. A continuación, escuchemos las palabras principales. 앉다. Sentarse. Menú. Menú. 음식. Comida. 맛있다. Delicioso. 먹다. Comer. 후식. Postre. 과일. Fruta. 아주. Muy. 모두. Total. A continuación, escuchemos el vocabulario relacionado. Comida. 아침 식사. Desayuno. 점심 식사. Almuerzo. 저녁 식사. Cena. Comestibles. 밥. Arroz. 빵. Pan. 샌드위치. Sandwich. 우유. Leche. Cheese. Queso. Butter. Mantequilla. 설탕 Azúcar 생선 Pescado 쇠고기 Carne de vaca 돼지고기 Carne de cerdo 닭고기 Pollo 샐러드 Ensalada 국 Sopa 계란 Huevos 김치 김치 식초 Vinagre 후추 Pimienta 소금 Sal Vegetales Tomato Tomate 양파 Cebolla 감자 Patata 배추 Repollo 마늘 Ajo 고추 Ají 콩 Frijoles 가지 Berenjena 호박 Calabaza 무 Nabo 당근 Zanahoria 오이 Pepino Frutas 수박 Sandía 참외 Melón 사과 Manzana 배 Pera 복숭아 Melocotón 딸기 Fresa 포도 Uva 귤 Mandarina 레몬 Limón Banana Plátano Orange Naranja Pineapple Piña Bebidas 물 Agua Juice Zumo Coffee Café Cola Coca Cider Sidra Cha